지금 내 앞에 있는 너, 나를 지켜보는 시선에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. 결국 내 마음 저울아, 내 모든 걸 가져가는 너. 그런 널 가만 두는 너, 내 법이 지금 내 앞에 있는